깊어진 밤 모두 잠든 사이 우리의 기분이 떠올라 더 나가자 그럴 수 있어 오락할 수 있는 만큼 더 그만큼 하늘에서 통화 졸리 내려와 yeah yeah yeah 공기 밟아 걸어올라 제발 우리 둘의 상상 봐 oh yeah yeah 잠깐 뭐랄까 좀 태어난 기분이야 새로운 공기와 구름의 촉감 이 기분이 좋아 매일 매일 매일 매일 매일 매일 매일 매일 매일 매일 우리 둘만의 대잔치 hey, love me love me love me love me love me 달빛이 닿는 이 순간을 걷는 moonwalker 널 위해 춤을 추는 밤 달빛이 너께 부르자 I'm on that moonwalker walker walker moonwalker moonwalker walker walker moonwalker moonwalker walker walker moonwalker moonwalker walker 눈빛 한번 맞춰봐 온 세상이 보인다 양빛을 머금은 별들은 샹들리에 발박자 하나 둘 에이 신나지 내 맘은 이륙하는 비행기 엔진의 소리 브롱 브롱 아무도 말리지 못하는 뜨거운 내 맘에 차가운 moon moon 약간 그 뭐랄까 좀 사랑한 기분이야 좀 피어난 꽃의 향기와 같이 너를 또 보네 매일 매일 매일 매일 매일 매일 매일 매일 매일 매일 우리 둘만의 대잔치 love me love me love me love me love me 걸어가는 말이 무엇과 무엇과 너 위한 나를 준비해